Hey. Swag, swag. Whatever they say, I'm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un, surround our rap more, more than I ever do. 또 내 rapper, 지망생들의 chill too. 어차피 니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멍청한 어린 꼰대들 가방끈이 짧아 chill. 니가 프리엄을 토할 때 난 기염을 토해. 열등감에 찬져 모두 까기. 인형들 돈에 sunglass, 내 hairstyle, 내 이름 모두를 까내리지. 현실증 따들어 비극적인 코미디. 톡톡 막히게 늦었죠. 버린 내 랩 좀 텁텁하고 섭섭. 패드 넌 단번에 벙쳐 버리게 이렇게 뻑뻑. 한가위가 싫다면서 뻑뻑. 머리 긁는 애들의 척척. I know you suck suck. Damn fame 되지 mania. Yeah I'm making a mom. Big kick a 방탄소년단. Yeah I'm making a shine. 이런 값을 해낼 뿌리건 바란 적 없어 홀리는. Yeah bitch wanna be the one. Number one. Yeah the only one.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기니 나는 걱정하죠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네가 잠깐 같은 게 아냐. 보여줄게요 promise.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ast.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They say I'm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All my haters, 좀 더 욕해줘. 키보드 버리, 아? 너를 캐줘. 그래, 그렇게 무시해줘. 네가 틀렸단 걸 증명하는 게 치매예요. 아? 논란되는 실력. 내 속된 나긴 일러. I'm killer, Jack Ripper. 날 소녀로 너 찔러. I'm iller, 난 killer. 또 너보다는 바보 찔러. 대비적 무시하던 hater. 기쁘심 가득한 너는 이제 내 밑에 있어. 잘 봐라 나는 major 부럽지 hey. 내가 보기엔 따라오기는 벅차 그냥 거기서. 내 손으로 직접 내린 네가 사는 핸들 드립. 연습생 졸업했지. Celebrate. 난 left back back to 너엔 그냥 그림 back to 발전이 없어 hey가 좀 더 열 폭. 날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하죠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냐.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ast.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ast.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Cool, cool. 그와 동원 길이 박스. 이건 코스는 치던 얘들에게 던지는 한수. 축하해 퍽이나 힘매고 위한 고정 멘트. 그런 거라면 네 감은 썩어서 부렸네. 이젠 급이 달라진 놈. 희노생 신호 모두 관심 대상 hero. 감탄을 일러 지켜봐 내 미래. 네가 무시한 만큼 나 성공했기 로진 해. 날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하죠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냐. 보여줄게요 promise. 네가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보여줄게요 promise.